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지도하신 소식을 세계 언론들이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기간에 광범위 보도했습니다. 몽골, 이란, 인디아,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베네수엘라, 오스트랄리아의 신문 통신 방송들과 인터넷 신문, 통신, 홈페이지, 잡지들,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 언론들이 북조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다시 시험 발사, 김정은 영도자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지도, 북조선 영도자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있다고 강조 등 제목들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